Where's my engine? 하루의 끝을 들리운 Someone call me, save me, please. 지친 하루의 한숨뿐. 사람들은 다 행복한가 봐. Can you look at me? Cause I'm blue and gray. 거울에 비친 눈물의 의미는 웃음에 감춰진 날 색깔 blue and gray.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 잘 모르겠어. 나 어려서부터 머릿속엔 파란색 물음표. 어쩜 그랬어. 치열하게 살았는지 모르지. 뒤를 돌아보니 여기 우두커니 손이 나를 집어삼켜버리는 저 서스퍼런 그림. 여전히 더 파란색 물음표는 과연 불안인지 우울인지 어쩜 정말 후회도 물인지 아니면 외로움이 나왔나지 여전히 모르겠어. 서스퍼런 blue 잠시 되지 않길 바래 찾을 거야. I just wanna be happier. 차가운 날 녹여 담고 나니 이제 새벽 잠이 들.